컵스 뉴스. 커리어 개발팀 국가 근로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지원 자격은 본교 학부생이며 휴학생 및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은 지원 불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화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금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며 근무처는 HIT 1층 104호 커리어 개발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리어 개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회사에게 필요한 디지털 마케팅 중심의 광고 기획 및 실행에 대한 제8회 서울 스타트업 릴레이 클래스 특강 안내입니다. 행사 일시는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6시며 장소는 한국 컨퍼런스 센터입니다. 참석 대상은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예비 스타트업 대표 및 마케팅 관련 담당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의 정신건강이 염려될 때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상담 역량 드림 특강 안내입니다. 일시는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줌으로 진행됩니다. 특강 대상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교원 및 직원이며 참여하신 교수님들께선 업적평가 3점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행복드림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X의 달, 화성 탐사용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두 번째 시험 비행이 이르면 오는 17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는 홈페이지에서 당일 스타쉽 이륙 약 30분 전부터 시험 비행을 생중계할 예정이라면서 일정은 유동적이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셜미디어 X 계정에서 정보 업데이트를 계속 지켜봐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4월 20일 스타쉽의 첫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이륙 후 하단의 슈퍼헤비 로켓과 분리되지 못하고 약 4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지상 발사대 역시 크게 파손돼 콘크리트 파편이 멀리까지 튀어나갔고 인근 주립공원 부지에 약 4에이커에 달하는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울산과 경주를 무대로 대마를 판매해온 조직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동포 3세들인 이들은 판매뿐 아니라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생수병을 잘라 대마를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같은 보안 메신저로 연락하고 거래 이력이 남지 않는 편의점 수납 대행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해경은 이미 구속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들에게 대마를 공급한 상선과 유통책을 쫓고 있습니다. 소카는 올 3, 4분기 매출 1,127억 원을 기록한 반면 영업 손실 35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규모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카시어링 매출은 1,0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고 플랫폼 매출은 85억 원으로 소카와 자회사들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1년 사이 69% 증가했습니다. 박재욱 소카 대표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보유 차량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며 앞으로 1년 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11월 1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박일인이었습니다.